만났을 때 나는 정말 사랑을 몰랐죠. 친절했었던 그대의 미소가 왠지 모르게 두려웠어요. 그대는 멀리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달라진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든 그리움 그대는 알고 있나요? 그대는 못 잊을 사람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? 잊어.